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선포 58돌세 즈음에서 이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소반 포스댕 아르상지오 또아데라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